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의 대조선 전략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글은 미국이 핵위협 공갈과 인권 모략서 등의 제재까지 가하면 조선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조선은 2016년 1월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으로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결국 미국의 대조선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.